같다면 거짓이라 말하겠지만 이렇게 당신을 그리워하며 헤매이고 있어요. 한적한 그 길목에서 밤 깊은 이 자리에서 우리가 남겨둔 이야기들이 나를 다시 불러요. 당신은 행복을 위하여 돌아서야 했나요? 모든 꿈들은 사라져갔어도 바람이 불면 저 창문가에서 그 사람이 울고 있어요. 우리가 헤어진 것은 운명이 세상 어딘가 당신이 있어 기다림이 있어요. 세상 어딘가 당신이 있어 기다림이 있어요. 이 세상 어딘가